Seriously, it's the gospel in my house this morning. 복음이 우리 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Kids are so stoked. 아이들이 너무 흥분하고. Yes, but we made it. We survived. I'd say we even thrived. We had a lot of fun. 그래서 우리 이제 버텼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했고요. So before we jump in this morning, I want to continue the processing just a little bit further.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좀 더 프로세스를 하고 싶습니다. What do you guys have in terms of your breakdown? Do you have small groups? Is that what you guys are in? Yeah. They're your outreach teams. Uh-huh. So what I'd actually like to do, we're going to mix up the classroom a little bit today. So 약간 오늘 우리 클래스룸을 좀 섞을 거예요. Come on, yes. Is that you guys like in your assigned seats right now? How funny was it when Bryce made everybody find other spots? And you could just tell people just like were thrown because they always stay. I always stand in the exact same spot. 그 브라이스가 월요일 아침에 우리 보고 우리가 서 있지 않은 곳으로 가봐서 섞으라고 했잖아요. 너무 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저도 늘 언제나 오하나 코트에 지정이 되어 있던 자리 있었거든요. So what I'd like for you to do, what are your guys and girls or I assume have separate small groups within an outreach team? Is that right? Just all one? Mix. Okay, yeah. So we're going to separate. So would love for your guys, for each team to get into a mini circle, everybody in chairs, girls into a mini circle, everybody in chairs, and we're going to process some stuff, and that's kind of how we're going to roll this morning. Also separate language groups? Do you want? However you think best they would break up. Okay. Up to you. So you don't have to have translation in every group? Yeah, language groups, Bible study groups, and then within that separate into guys and girls, what do you think? Yeah. Yeah, process, okay. There may not be any girls or guys. Okay. Whatever you think. You know the linguistic. Okay. Okay. So guys that way, girls this way, and then within that make your own small group. In same language groups? Is that what you're saying? Yeah. In same language groups. 'Cause 같은 언어로 남자는 여기, 여자는 여기 해서. Let's do groups of 3 or 4. No bigger than 4. 네 명 이상 뭉치지 마세요. 그래서 세 명 정도 네 명으로 small group을 만들어 주세요. Yeah, move your chairs around so you can kind of sit, space each other. 서로가 같이 볼 수 있도록 동그라미로 앉아주세요. Let's do 3 or 4. No bigger than 4, no less than 3. 세 명 밑에선 말고요. 네 명 이하 이상도 말고요. Grab some chairs, get comfortable. 네, 편안하게. Anybody need a group? 다 그룹을 가지시죠? 그룹 없으시는 분. Staff jump into these two if you can, that'd be great. 간사님들도 그 그룹에 들어가 주세요. Okay. Do you guys want chairs? Maybe more, no? Okay. Be more comfortable. It's a long morning. Hard concrete. Plenty of chairs if you guys want them. There's a bunch over here. Okay, everybody in a group of 3 or 4. 세 명, 네 명 정도 되는 그룹으로 뭉쳐주세요. Oh, the beach chair. I would be sitting in the beach chair. 저 바닷가에서 쓰는 의자요. Okay, first thing you're going to do in your group there. 번째로 그룹 안에서 해야 될 것. Is that we just to spend a little bit of time talking, dialoguing? 네,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요. And why don't you just share brief, not super long, for the sake of time? 시간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But I want you to, this is more summary. What was the main thing the Lord spoke to you yesterda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메인한 것을 무엇입니까? In our time together. 우리가 이 시간 강의 시간을 통해서. Sort of said many things, and you know, the prayer rooms, you guys were able to get alone, that kind of stuff. But what was the main thing God said to you in our time together yesterday? 그래서 뭐 기도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강의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Or the main revelation, the main truth that came through. 가장 컸던 계시나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Okay, I'll spend about 5 minutes. You guys just sharing. Everyone take like a minute and share. 네, 5분 동안 이 시간을 드릴 텐데요. 적어도 한 분이 1분 이상은 갖지 마세요. Go for it. Hold on to this and give it to me during break. Yeah, that'll be How are you doing? Oh, I'm doing good. Yeah. Where are you leaving the team to? India. Northeast India. Northeast, okay. Awesome. We're sending a team there as well. From Final Focus? Yeah. Just more than One team there because I think because your team is there. Okay. So Kima said that our contact there said two teams is probably enough. So we're sending one to the Northeast and one to the Delhi area, New Delhi. Okay. Yeah, so Sage's team will go to New Delhi. Yeah. And who's leading the other team? We'll go to Aisha.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Is it going to Bahrain? Manipur, okay. And then the city will be in the city. Okay. You could ask John Mark Dyer took the last team there. And John Mark, do you know John Mark? No, he's leaving our January school. Who else took the team there? Sage took the team there. Sage did. Who went to Manipur? Some of them did. Is it a YWAM or a church camp? Okay. What is your total average fee looking like? Okay. I can't remember what they paid, but you would be worth checking into. And I can't remember which team went to Manipur, but John Mark, I think, was in Manipur. And, I'm assuming that's for your food and your housing and your transportation. Just housing and food. Housing and food, not transportation.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do one more minute on this. 1분 더 드릴게요. Okay. Real quick, I know some of you are probably still sharing. 네, 지금 계속 나누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But let's have a couple people, you know, just one from some of the groups, just share kind of for the whole group. 자, 그 그룹의 한 명이 대표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So maybe someone from this back circle of wild men. 뒤에 계신 그 형제님들 그룹 중에. Give us a little update. Okay, I think the thing that most stuck out to me was how you likened loving Christ to loving like your wife, in that it comes to a point where it's like your honor, your pleasure, your joy to serve your wife and relax. I don't actually get a flower for Valentine's Day, but I just love her so much that I want to, and as the bride of Christ, you get to that point by keeping, continuing to follow him, and it's just my joy, my pleasure. Because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이 막 억지로 애써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섬기는 것이 기쁘고 사랑하는 것이 기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신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uper good. Okay, someone from the other back group of guys. 저 뒤에 또 계신 분. We suffer right from the things we do not feel. Good. 우리가 그 빵 부스러기에 만족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와닿았어요. High five. There it is. Yes. Feel the love. All right. How from this group here? We just realized when you talk about we be slaves of God, the first time what sounds really weird because we don't want to be slave. We want to be free. But like when we are in the world, far away from church, we think we are free because we don't have rules or Bible and stuff like that. But in fact, we need smoke, we need drink, we need sex, we need parties to feel happiness. So in fact, we are the slaves of sin. So we don't have a choice. Or we are the slaves of sin, or we are the slaves of God. So Yes. 네, 처음에는 종이 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닌가, 자유함이 더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의 결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지. It's really good. So good. Someone give him a high five, man. That was awesome. All right. How about this group right here? Go John. Go John. Go John. Go John. Whatever situation, 1 + 1 = 2. Yes.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다. When we accept the fact that God is sovereign Lord, we can have victory every day. That's good. That's good. Good word. Someone give him a high five. Nice. Yeah. That's good. That's worthy. Worthy. Okay, the back, group of ladies in the back. 자매님들. There are two things that are super powerful. The first one is also kind of what Isaac said. For me, I have the Holy Spirit. Wrong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t to be a master and what it meant to be a slave. I had a really bad idea of it. But the fact that you shared about the culture and the Jewish culture and how it's actually an honor to have someone take you in and take care of you and love you and stuff really changed my perspective of seeing God as a master. I changed him as a father. I struggled with seeing him as a parent, as sort of like a daughter or my father. But it's cool that he faced all of the above, you know? Yeah. 그래서 제가 주님이 되는 것과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되게 압박이 느껴지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못하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했어요. 근데 유대교회에서의 문화가 그런 거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내가 정말 주인을 섬기는 게 정말 자유한 거고 좋은 거구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거라, 그런 거를 깨달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I'm better off being a slave than having my own freedom. Like freedom being a slave is like choosing my own kind of yes. You know, and that was like, well. 그래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거는 내가 내 자유함을 반납하고 당신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더 큰 자유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게 크였습니다. That's so good. Well done. That's really good. Really good. Okay, someone from that back over there. Well, this is kind of personal, but my grandpa passed away a long time ago, and it was very hard for me, and it was still, I have a hard time like overcoming it. But when you said about when your mother died and you gave over the worship to God and you were able to rejoice and stuff, and so yeah, that really helped me to see my grandpa's death in a different aspect. Mm. Wow. 제 할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강사님께서 어머니를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주님이 주됨을 인정했던 그 과정을 얘기하신 게 저에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So good. Wow. Yeah, that's amazing. How about this middle group right in here? Yeah, you guys. Okay. yesterday when you said why so many people stay married to Jesus but still are like married to the world, that was like really close for me because like for so many years I like tried to please both sides of that because I wanted to fit in like worldly things so bad but yet I wanted Jesus to like accept me kind of. Yeah. And so like coming here like it's really helped me. Yesterday I realized like I don't want any of that. I don't want any worldly things. Come on. Like, I just want to be a slave. Yes. 그래서 그 강사님께서 세상과 결혼하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양쪽 둘 다를 인정받고 싶었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예수님 가운데서 인정받고. 근데 어저께 그 결단을 했습니다. 아니야, 세상은 끊고 내가 이제 오로지 예수님의 안에 인정받고 결혼하는 사람이 되자고. That is amazing. So amazing. Wow. How about this group right here? I guess you were talking about wholeheartedness and like our passion for Jesus develops whenever we accept the worship and whenever we like believe in everything we have, like Jesus is our Lord and He's our friend and He's our master and like He's our Father. And just hold on. Good.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주됨을 인정하는 거. It's really good. I just had to say 1 + 1 is not 수학에서는 1 더하기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거. What do you mean by that? 그 무슨 뜻이에요? I can't write it out. Are you talking about in math or in life? Okay, fine. 수학 공식으로 1 더하기 1은 2. She said. 수학 공식으로 1 더하기 1이 2가 꼭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Awesome. 가능해요. Do you get the analogy though? 근데 그 그림의 그 예를 이해하셨나요? I respect you more than that. 근데 수학보다 더 앤디를 존중합니다. As long as you got the analogy. Sure your math brain is smarter than mine. 당신의 수학의 그 공식을 푸는 능력을 저보다 뛰어난 걸 더 인정해요. 그래서 근데 그 예를 이해하셨죠? 그게 중요합니다. That's awesome. 네, 좋아요. By some calculus deals. 아, 분명 이제 네, okay, 수학 공식. For me, like. This topic has been so perfect. Like it's, I've been waiting for like this topic for so long. And yeah, just I always wanted to know like how I can take that foot out of the world and just like pursue God and yes. be wholehearted. Yes. 제가 늘 이 강의 주제에 대해서 너무 기대했었고 갈망했었어요. 그래서 늘 한 발짝을 이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할지 궁금했었는데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Every like point that you made was like an explosion in my mind, like a challenge and like conviction of how I was living, but like encouragement of like what I can do. Yes. 그래서 얘기를 해주신 모든 것이 제 머리에 막 폭탄처럼 터지는데요. 그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찔리게 해주셔서 어떻게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지 내 거룩한 찔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That's awesome. That's amazing. And like another thing is just like what really spoke to me that like I feel like I'll keep these words for a long time is that like if you didn't change when you met Jesus, then you didn't really meet Jesus. Mm-hmm. And I feel like those words will just like stick with me like so much in the next couple of years. Like yeah. Wow. And like I changed friendships and I changed like my own living environment and things like these are living things as like just graduating and like going into life. Yeah. Yes, that's so good.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It's awesome. How about this group right here? Okay, there's so much, but I think God is saying that like on outreach and even like beyond just like wherever we go, that we don't want to just convert people and we don't necessarily want them to just be followers, that we want to live by example and show them that. True Christianity is this wholehearted, like, joyful slave. Come on. It's not one of my examples that show people anything less is not true Christianity. Yes.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도행 때 적용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 안에서 주님에게 종됨을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That's really good. That's huge. Awesome. That deserves a high five from someone nearby. Send a love. Air fives. Air fives. Okay, did this group go right here? You guys did. You guys go. Last one, I think. 기쁘게 귀를 뚫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And joyfully, we need to pierce our ears. Oh, that's it. That's good. That's good. Everyone knows what that means, right? Yeah.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Yes. Bond slave. Bond slave. Bond slave. Okay, second question in your groups, you ready?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룹 안에서. Just want you to discuss these another 5 minutes, just like last time. 네, 5분 동안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Here's your question. 두 번째 질문. What was the primary thing that the Lord was personally pressing on you in the area of personal surrender?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하나 첫 번째. What was the thing he was most highlighting in your own life would be holding you back from true wholehearted devotion and wholehearted lordship.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위탁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 It's good. It's a big question. It's a good one. 이게 좋은 질문이죠. 왜냐면 좀 무겁고 큰 거잖아요. You guys are a family, right?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죠. Becoming more of one all the time. 늘 언제나 이제 점점점 가족으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So vulnerability and transparency is just all part of that. 서로에게 그래서 투명하게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도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So as much as you feel comfortable sharing, what is the main thing or was the main thing God was putting His finger on that is an obstacle to wholeheartedness through lordship?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주님을 주됨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내려놓게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나눠주세요. Go for it. We'll take about 5-6 minutes on that as well. 네, 5분, 6분을 가지겠습니다. Wow, that seems a lot. The bassist said $150 a day for food and housing, but I budgeted $4 and we ended up needing to buy blankets and ski nets. Our food is pretty much basic at $12 more than high. I go back to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like basically he's like, do you talk to Kevin? And then he just was like, yeah, we were a lot of fun. Okay. Okay, let's take a little time and just do the same thing. 네,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겠습니다. So let's just hear from a few people. I just think it's so important to hear from each other. 네, 우리 서로가 서로 얘기를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t's what keeps it raw and real. 그것이 우리 서로에게 진정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It's what keeps it from just being a religious exercise or a classroom. 그리고 우리 안에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We'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following Jesus.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So we'll just go similar. How about that back area there? Anybody want to just share what the main area thing? 똑같이 하겠습니다. Yeah, a couple of things. For me, just like laying down a reputation. I'm just saying like I'll be nobody for Jesus and not letting that like stand in the way ever. And like I will hold myself in everything that I do, like no matter what he asks, I will do it. And so that was kind of a big one. The other big one that was coming up is materialism. I'm just like being willing to give up anything to follow Christ. There's nothing that's in the way. And it doesn't matter how much we have or how little we have, but materialism can manifest no matter what you have. And so be ready to give it up. That's so good. 그래서 물질주의를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또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때는 나의 명예를 내려놓는 거. 그거 되게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Yes. Air 5. Come on, dude. That's so good. Okay, someone else. This other group here. Someone different from each group than last time. 저번보다 다른 사람이 나눠주세요. Being pride. About pride and smoking. And also being sensitive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That's so good. Let me just make one little point here. I think that is so important that was just reminded me of. 네, 형제님이 나눠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기억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When we have a revelation of how loving God really is,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계시를 받을 때, and the revelation that He is Master and Lord, 그리고 하나님이 주됨이심을 계시를 받을 때, at the same time that He's Father, 똑같이 동시에 주님이시지만 아버지라는 계시가 있을 때, then laying down our rights as we call them becomes a real privilege. 그래서 우리의 그 혜택 을 내려놓을 때가 아주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Things like I love what you just mentioned, even wanting to lay down smoking. 특히 제가요 담배 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되게 좋았어요. Why? And you ask, why is that so important? 왜 그게 중요한가? It's so important that every single area of life is surrendered to Jesus. 왜냐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영역이 예수님께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Do you realize we live at a higher law? 우리가 더 큰 율법 안에 있는 거 기억 아시니까. It's the law of love. 그거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And even though something might be legal in a nation, doesn't mean that it's legal for believers.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그것이 합법화됐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Otherwise, you'd be in certain nations where murder is legal.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요, 사람을 자살,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괜찮아요. Because we've lost our moral compass. 그래서 우리 안에 모럴한 그 지도책을 잊어버린 것처럼. That's hard to translate. And we've lost our understanding of a true biblical worldview. 그리고 세계적인 그 세계관을 잃어버렸을 때, 성경적인 세계관. We allow our society and our nation to define what's true and right. 그랬을 때 우리 사회와 문화가 우리를 옳고 아닌 것을 결정하게끔 허락합니다. Just because something's legal in a nation doesn't mean it's right for a believer in growing in God. 어떤 나라에서 그것이 합법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동의하면 안 되죠. It's so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Because the enemy wants to water down our faith.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 믿음을 더 낮게 깔게 하기 원해요. And we say it's in the name of tolerance we water it down. 그리고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같이 함께 들어 같이 연합하고 달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d we call it love. 그래서 사랑으로 얘기한대요. Is it love if my kids want to play in the highway and I let them? 우리 아이가 고속도로에서 놀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게 사랑인가요? Well, shouldn't I just be tolerant of their desire to play in the highway? 그냥 이 아이들이 저기서 놀 수 있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It's up to them, isn't it? 그 아이의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Or as a loving father, am I always looking out for their best? 근데 사랑의 아버지로서 저는 늘 언제나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And man, we need this as a generation so bad. So 우리는 우리 세대는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We've got to get back to the revelation of the scriptures. 우리는 다시 성경의 계시로 들어가야 돼요. What Jesus says is true is true.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 것을. Our generation has wanted to put truth up for grabs. 우리의 세대는요 그 진리를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It's called relativism. Means that what's true for you is true for you, and what's true for me is true for me. 그래서 너에게 맞는 것이 너에게 맞는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이 나에게 맞는 거야. But that's not true.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Truth is self-evident. It's self-existent.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있었습니다. You can argue all day long about what this is. 우리가 그 계속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토론할 수 있어요. It really doesn't matter what you think it is. 근데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It's a water bottle. 이거는 물통이에요. And it will always be a water bottle. 끝까지 물통으로 남을 겁니다. And so truth is determined by God.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요. 결정됐어요. Our great privilege is to discover truth and come into alignment with it.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특권은요. 그 진리를 찾아가면서 그 진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It's a huge part of lordship. 그것은 주님을 주됨을 인정하는 그 부분 중에 큰 영역입니다. Let's use this example. It's what let's take England in the 1800s. 영국의 1880년도. In England in the 1800s, even Christians said that slavery was okay. 영국의 1800년도에는요, 기독교인들도 노예를 갖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And they said that those that had been taken from Africa into the slave trade, they were better off slaves.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노예들이 차라리 노예의 삶을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ecause they weren't quite as human as the rest of us.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동등한 인간 같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Now this is a demonic lie. 그것은 원수에 주는 거짓말이죠. We all know this now. 우리가 이거는 지금 알잖아요. Nobody would argue with me on the room on this. 우리 방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But there was an argument. 하지만 그때는 그 토론이 있었어요. That someone's value is based on the color of their skin. 한 사람의 가치가 한 사람의 피부 색깔에 달려 있다라는 그 뜻. And slavery was legal in the nation. 그 당시에는 노예는요 합법되었습니다. But does that mean it's legal to God?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법화된 것입니까? No, there's a higher law we're called to. 아니죠, 우리는 더 더 큰 율법의 안에 있는 거죠. And it's the law of love. 그는 사랑이죠. A person's a person no matter their skin color. 사람의 색깔, 피부 색깔 상관없이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No matter their size. 그 사람의 외모에 그 사이즈 상관없이. No matter their sickness. 그리고 어떤 질병을 가지든. No matter their age. 나이 상관없든. Whether they're a tiny little, you know, the size of something small in a womb, it's still a human. 뱃속에 있는 작은 아이든 그 사람은 인간이라는 거. Even if they're 90 years old and society says they can't give anything back to society any longer, that's still a human. 그리고 90년 된 노인이든 그래서 사회 안에 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노인이든 Values not defined by how much we can contribute to society. 가치는요 인간이 얼마큼 사회에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Values defined by God and being made in His image. 가치는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그 진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And every single human on the earth is made in His image.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Whether they have Down syndrome을 가지고 있다. Whether they're 90 years old. 90살의 노인이든. No matter their skin color. 피부 색깔이든. No matter how small in the womb. 그리고 뱃속에 얼마나 작게 있든. A human's a human. 사람은 사람입니다. Right, this is an element of lordship we've got to grasp.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될 주님이 주됨 중에 하나입니다. Because society would lie to us. 왜냐면 사회는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Say in America where something like abortion is legal. 미국은요 낙태가 괜찮아요. Well, not according to God.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잖아요. A human's a human no matter how small. 인간이 얼마큼 작든 그거는 하나님 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상황입니다. Dr. Seuss taught us that one. 그 닥터 수스라는 책. It is. Horton hears a who. Yeah. Even my children understand that. 그거는 제 아이들도 이해하는 거예요. Now there's forgiveness if for that sin, for there's forgiveness for that decision.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은 있습니다. But never in the name of tolerance do we water down truth because otherwise that decision is going to lead to heartbreak, discouragement, depression and death. 하지만 강요한다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이것을 다 강요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아픔을 결과하고 죽음을 결과내거든요. So when we really understand lordship coming into full submission to that is a privilege and it brings life. 그래서 우리가 주님됨을 이해할 때 그것을 밑에 순복할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탄생됩니다. You'd say, well, aren't you being legalistic saying that maybe smoking is a bad idea?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야? 담배 피는 게 안 좋은 거라는 거? Well, no, not if my body is God's. 근데 내 삶이 내 몸이 하나님 거라면은 아니잖아. Are my chances of dying young higher from smoking? 내가 담배 피는 거에 해서 더 젊은 나이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은 Am I going to be chasing my kids at 40 years old and out of breath because of something like that? 그리고 내 아이들을 내 40살 때 아이들이랑 같이 놀라고 하는데 막 폐그 호흡이 안 되면은 It becomes an honor to surrender things like that to Jesus and it brings life. 그런 결과를 나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생명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야. That's why I love what you're saying. 그래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We have called legalistic what is actually holy. 정말 거룩한 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거라고 이게 지었어요. Legalism is not to do with the action, it's to do with the motive. 정말 종교적인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행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지 행동이 아닙니다. When holiness is motivated by love, there is no limit to our holiness. 하지만 거룩함이 사랑으로부터 나왔을 때 거룩함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Does that make sense?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It's so important we get this, guys.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We got to recover truth with great joy and love and passion. 우리가 그 진리를 더 많은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회복시켜야 돼요. And we don't use it to beat people up.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But our great desire is that every human would come into alignment with truth. 네, 우리의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진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okay, 겁니다. Okay, someone else, another group here, area of surrender.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세상에 주는 영향력 있잖아요. 미디어, 만화책, 엔터테인먼트, 게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저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네, 그 부분이 제가 내려놓은 중에 하나였습니다. No, no, I'm just gonna. Okay. That's so good. 네, 좋아요. Did everyone hear that? 이해하셨나요? How about you guys over there? Did you hear that? 저기 들으셨어요? Yeah? Let me write something up real quick. This is so important. 제가 중요한 거를 적어드리고 싶어요. Let's write down a category of lordship that you just touched on that's so important for us to have right perspective on. 저 주님이 주됨에 대한 것의 카테고리를 쓸게요. This is like the you know, people get upset when you start talking about this stuff sometimes.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막 기분이 안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Yeah. Everyone just relax a little bit, okay? Put down your sword. 약간은 좀 웃어주세요. 우리 기분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I'm gonna kill you if you talk about something I love too much.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저렇게 쓰기만 해봐. Put Harry Potter away for a minute. 우리 그런 거 다 내보내고요.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Okay, so we're all friends. We're all having a conversation about following Jesus. 우리 지금 친구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No legalism in the room.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없습니다. But we're moving away from compromise too. 네, 우리가 또 그것을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So let's get God's perspective on these things.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What are they? Movies, music, video games.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 What else? Social media in this category. You guys see what I mean? Media. We're christening the whiteboard too. Looks nice, doesn't it? Okay. What else is in this category? Okay, so TV in general. Books, okay? What's that? SNS? Like, okay. Texting? You guys are getting technical here. Magazines. iMessaging. What's that? Magazines. Magazines, okay. 잡지? Okay, so in this whole world, what's that? Internet. Yeah, internet in general. Okay, let me ask a question. Are in and of themselves, are these things evil? 이게 악한 겁니까? No. No. 아니죠. The answer is no. 답은 In and of 아닙니다. Themselves, these are not evil. 이거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You know the single greatest proclamation, one-time proclamation of the gospel in history? Mm-hmm. Can you ask the question? Single? Single. The number one largest spread proclamation of the gospel, sharing of the gospel.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전파되는 그게 뭔지 아시나요? Was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거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열정이었습니다. 그 돌아가심. 영화. A movie made by Mel Gibson. Mel Gibson이 만드신 그 passion 영화 있죠. A man with struggles who needs a little more Jesus in his life. Mel Gibson,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But you know something interesting about the Passion? 네, 그 패션 영화에 대해서 신기한 점은 It had this reputation that it was anti-Jew or anti-Semitic. Do you remember all that stir? 그게 anti-유대교 영화라고 나와 있었어요. It wasn't actually.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거든요. It's just a true account, right? 그건 진짜로 일어난 일을 얘기한 것뿐인데. But you know how God redeemed that?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아세요? The Muslim world heard it was anti-Jewish and they all went to watch it. 무슬림 그 나라들은요 그게 유대교의 반대라고 생각해서 모두 다 가서 봤어요. It spread all across Saudi Arabia, all across Iran. This thing went crazy.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퍼지고요. 우리 무슬림 종족 나라들 간에도 그 영화 상영됐습니다. So here's important, guys. Satan's not a creator. 중요한 거는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He's never created anything. 어떤 것도 창조한 적이 없어요. He's an imposter. 사단은 그 훔친 사람이에요. So he takes things that God creates.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창조하시고 훔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죠. Evil in and of themselves. 근데 그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God is the only creator. No one else creates. 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창조하지 않아요. And he creates with us. We co-create with him.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창조하시죠. But the enemy's never made anything. 근데 원수는 어떤 것도 만든 적이 없어요. He's copied. He's ripped off. 그래서 늘 뭔가 복사하고 따라하고. Okay, so none of these things in and of themselves they're not evil.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요 악한 게 아니에요. So there are primary questions that will guide us in this world.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Because we don't necessarily need to land in the world of calling all this evil and kind of ending legalistic.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면서 종교적으로 빠지고 싶지 않잖아요. So we'll call this entertainment. 이건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할게요. But so is hiking mountains. 근데 또 등산하는 것도 엔터테인먼트잖아요. And that's not evil. 그것도 악한 게 아니고요. So is playing sports. 운동하는 것도. These are all forms of entertainment, recreation. 이 모든 게 recreation이고 엔터테인먼트잖아요. Here's the question.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Several questions to guide us. 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Does it rule over you or do you rule over it? 중요한 질문은 이 요소들이 너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이 요소들을 지배하는가? Does internet rule over us or do we rule over internet? 인터넷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우리가 인터넷을 지배하는가? Do video games rule over us or do we rule over them? 그 비디오 게임들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비디오 게임을 지배하는가? So there's another question that kind of that adds to this.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Are we addicted? 우리는 중독되어 있는가? This means if it were taken away, we'd lose our joy. 이것을 우리가 뺏어갔을 때 기쁨이 없어지는가? If our joy is attached to these things, something's wrong. 우리 기쁨이 여기에 연결되면요,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Now, 있어요. Can we gain joy from forms of entertainment? Absolutely.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네. But if our joy is attached to these things and they're removed, then that's an idol. 하지만 우리 삶의 기쁨이 이것에 의지가 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And then another question, okay? Let's take it a step further. This is an important one, a little harder to define, but it's important to say. Does it bring glory to God?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Does what we do in those areas does it bring glory to God?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Last 것인가? Last question that helps us discern this. 그리고 이것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Does it cause us to love more? 사랑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는가? If the answer to this is that it rules over us, 우리가 이것을 지배당하고 It's gotta go. 그럼 가야 됩니다. That's not lordship. 이거는 주됨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If the answer is that it does not bring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답이라면 We're gonna regret it in eternity. 그럼 나중에는 우리 영생 동안 우리 후회할 we'll 거예요. We look back with embarrassment.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수치감을 살 거예요. We're gonna be like, so beautiful. 하나님은 엄청나게 아름다우신데. Do you realize the moment we see His face?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We will I think personally at first first will be really embarrassed. 첫 번째는 가장 나오는 반응이 창피일 거예요. For like 2 seconds. 한 2초 정도. And then his love will take away the embarrassment.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창피를 다 없애주실 텐데. But the embarrassment will be over if I had only known he was this good. 근데 그 창피가 없어지는 거냐? 아, 하나님이 이만큼 좋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If I would have only known he was this beautiful. 이만큼 내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I can't believe I settled for those lesser lovers. 내가 이것을 그동안 더 작은 나의 사랑하는 것들에 내가 만족했구나. But if we really had a revelation of how amazing he was.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것에 대한 계시였다면. We would settle for something lesser. 이것보다 더 낮은 것을 내가 만족하지 않았을 거야. Now, can it bring glory to God when we enjoy his creation?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Absolutely. 당연하죠. Adam did it together in the garden. 아담도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과. Can it bring glory to God when we enjoy each other's company even in some area like this? 우리가 함께 서로와의 그 교제를 이걸 통해서 누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Absolutely. 당연하죠. Have these not been used to inspire people for decades? 저에게 몇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도와줬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Some of the greatest, most powerful expressions of love have come through these. 가장 사랑에 대한 표현이 영화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Think of the power of music to change the world.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음악으로부터 나오잖아요. This is a tool in the hand of God.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But if it rules over us. 근데 우리를 지배한다면 doesn't bring glory to him,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요. And doesn't cause me to love more.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Then I'm wasting my time. 그 저는 인생을 낭비하는 and I'm not 거예요. Submitted to lordship. 그리고 하나님을 주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It's not legalism. 이거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It's called holiness. 이건 거룩함입니다. It's called lordship. 이거는 주님을 주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To be holy and fully surrendered to Jesus. 주님께 거룩함으로 더욱더 완전히 승복하는 겁니다. One second, and then we'll answer your question. 네. 이따가 나중에 잘 답. So much of our generation is dying in addiction to these things. 우리의 세대가 너무나 많이 이거에들로 인해서 중독되면서 죽고 있어요. When these rule over us, we end with a dull spirit.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되게 평범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Christian by name, no fire on the inside. 이름으로는 기독교이지만 열정이 없고 불이 없는. But when and they have a hook in us. It's like the world has a hook in us when these things are ruling over us.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할 때 마치 우리를 후크로 감싸고 찍어요. But when we rule over them,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배할 때, then the enemy has no hooks in us. 그럼 원수는 절대 우리를 후크로 잡을 수가 없죠. I love what Paul says. 바울이 얘기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He goes, I'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every situation. 이 내 비밀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 He goes, feed me. 나를 먹이고. Awesome. 좋아. Starve me. 나를 굶주리게 하면. No big deal. 상관없어. Love me. 사랑해줘. Love it. 그것도 되게 좋아. Stone me. 나를 핍박해. I'll get up again. 그럼 나 또 다시 일어날 거야. Untouchable. 바울을 영양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Then he goes on to say, it would be far better that I leave. I would rather go to be with Jesus. 차라리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좋은 거야. He goes, but for your sake, I'll stay as long as he wants me to.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신 만큼 이 땅에 머물게. But then he goes on to say, but to live, becaus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더 또 유익이고 죽는 것이 예수님과 Come on, 되는 guys, this is wholehearted following of Jesus. 이것은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진실로 따라가는 것이 이 뜻입니다. He goes, kill me and I get what I want, which is Jesus. 나를 죽여 그럼 나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받을 수 있어? He goes, leave me here. And you're going to regret it because I will do so much damage to hell you'll wish I was dead. 그럼 나를 살게 이 땅가는 살게 해. 그럼 너는 후회할 거야. 왜냐면 내가 지옥간에 가장 큰 큰 영향을 줄 거거든. Every day I'm on this earth, he says, is unto Christ. 매일 내가 영향을 줄 거고 예수님을 위한 거야. Fruit will come from my life every day. 내 삶을 통해서 계속 열매는 탄생될 거야. And I know that's going to make you mad. 그럼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할 거야. So then you're going to want to kill me. 그러면 사단은 너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But I actually want you to kill me. 근데 솔직히 난 너가 나를 죽였으면 좋겠어. And that makes you mad too. 근데 그것 때문에 너는 화가 나잖아. So you're stuck. 그래서 너는 어쩔 줄 모르는 kill 거야. Kill me and I'm happy. 나를 죽이면 나는 기뻐. Leave me here and the kingdom moves forward. 나를 여기 놔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일어나고 Come on, guys. That's a follower of Jesus.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That's wholehearted devotion.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가는 삶의 자입니다. Not being ruled over, but ruling over. 이것을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We were made to dominate sin. 우리는요 죄를 지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Not be dominated by sin. 죄를 통해서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Nothing wrong with social media. 사회 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문제가 없어요. Unless it dominates you.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Nothing wrong with video games in and of themselves. 비디오 게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Unless they're full of sex, violence, have no glory for God, cause us not to love more, and we're addicted.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영향이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거라면은. It's not about legalism. 종교적인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It's about love. 사랑입니다. It's about surrendered lordship.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It's about bringing the kingdom every day.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는 거예요. You can only do it in lordship. 근데 그거는 주님을 주됨 속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Question. 질문. 그래서 I have the ability to rule over these, that doesn't mean that whatever I listen to, whatever I watch doesn't matter. Sorry, rephrase it. Okay, so if I have the authority to rule over, yes, whether it rules me, then is it okay for me to look at anything, watch anything? No, the point of ruling over means it has no hook in you. You have self-control. 지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후크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Ruling over doesn't mean I watch pornography and I'm unaffected by it. 그러니까 yeah. 지배를 한다는 것은 내가 포르노를 보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That's 아닙니다. This is not what you're saying. I'm just saying that way of thinking is ignorance. 네, 자매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데요. 그 지금 예를 들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It doesn't really affect me. 나에게 영향을 안 줘. Lie. 그건 거짓말입니다. Justifying sin is what that's 그건 called. 그건 죄를 합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No, nudity doesn't really affect me. 누드는 나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아. Bible would say otherwise.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Eye is the window of the soul. 눈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는 거. Darkness goes in. 악한 것이 들어오면 the whole thing is darkness. 그 이 모든 게 다 악해집니다. Light goes in. 빛이 들어오면 the whole thing is light. 이 모든 게 빛으로 변합니다. Okay? So this dominating this means we have self-control. 우리가 이것을 지배한다는 것은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We know when to run and say no, and we know when it's okay to enjoy.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도망가고 안 되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즐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Let me give you one word that describes ruling over this.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해 드릴게요. Discernment. 분별력입니다. Discernment. 분별력. If our generation had discernment. 우리 세대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It's in the top five things we lack. 우리가 없는 다섯 가지 top 다섯 가지 중에 있어요. Discernment. 분별력. We've lost our moral compass, therefore we've lost our discernment. 우리는 분별력을 잃었어요. And we wondered, you've woken up wondering, why don't I feel more joy in Christianity?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나면서 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즐거움이 없지? Why do I feel confused? 왜 혼란 속에 있지? Why can't I hear God's voice?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지? I'm telling you, none of those things are God's issue.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He's never done anything wrong.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으셨어요. He doesn't know how to do anything wrong. 그리고 어떤 것을 실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He's the best speaker. He's the best communicator that has ever existed.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이에요. He's the best leader who has ever existed.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리더입니다. It's never an issue with his leadership or him speaking.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못 말씀하시던가 리드를 잘못하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Discernment. 바로 여러분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Pornography will destroy our relationship with Jesus. 포르노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It will destroy our marriages. 우리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요. Destroy our parenting. 우리의 부모로서 역할을 망치고요. Addiction to anything will hinder our relationship with Jesus. 어떤 것에 중독이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망칩니다. Whether that addiction is to a drug. 그것이 마약에 대한 중독이든. To Facebook. 페이스북의 중독이든. To a video game. 비디오 게임의 중독이든. To body image. 어떤 모습 외모이든. All of it will hinder relationship with Jesus. 이 모든 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This is lordship. 이것이 주됨이에요.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예수님처럼 살고 죽으면은 나에게 더 유익이 없는 거. Does this make sense? 이해하셨습니까? Yeah. That's good. What about like hobbies? Same question. 취미생활 마찬가지입니다. Does it rule over you or do you rule over it? 그것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지배하십니까? If I tried to overdefine it, then we would make a standard out of something that's meant to be a relationship. 제가 이것을 자꾸만 어떤 모양인지를 그림을 그려주면요. We've done that for a long time. 이 관계를 종교적인 행위로 변해버려요. 근데 이거는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So I can't necessarily aside from black and white truth of scripture, right? 그래서 제가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그 검정색과 흰색에 대한 거 외에는 If someone has a hobby and I can't necessarily discern personally whether it rules over them or they rule over it. 그래서 그 취미 생활에서 제가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 지배당하는지 지배하는지 얘기할 수 없어요. You can often tell by the fruit of someone's life. 근데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But this is a question for us to walk out with close accountability and with our own relationship with Jesus.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And I will say this.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We know when we are ruled over versus ruling over.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지배당할 때가 언제고 우리가 지배하는 지가 언제인지. Most of the time. Yeah. 대부분. If we're wondering, it's probably we could use a little more ruling over.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고민한다면 아마 우리가 더 많이 지배를 해야 된다는 영역이겠죠? Yeah. Because hobbies are great. They're made by God. 왜 취미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awesome. 창조하셨어요. I love hobbies. 취미 저 되게 좋아합니다. Just so you get this, I'm not a legalist, guys.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요. 저 되게 종교적인 사람. Things, hunting, fishing, fly fishing.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헌팅하고요, 낚시하고요, 사냥하고요. It's not time. It's not the words of affirmation. Not any of those things. 저의 사랑의 언어는 말도 아니고요, 시간 함께 보내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My love language is mountains. 제 사랑의 언어는 산입니다. I would live my whole life on a mountain if I could. 제가 할 수 있다면 제 온 삶을 산에서 보내고 싶어요. I grew up in Alaska and I would die in the Himalayas if the Lord would allow me to. 진짜 제가 알래스카 그래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면 히말라야에서 죽고 so 싶어요. I love God's creation. I love recreation.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리에이션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recreation을 좋아합니다. Out. I love CrossFit. 저 CrossFit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But on every one of those areas, I've got to know in my heart, does it rule over me or do I rule over it? 이 모든 영역 가운데서 제 마음으로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배하는가 지배당하는가. Can fitness bring glory to God? 그 운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나요? Absolutely. 당연 I want to be 70 years old and still dominating my kids who will be adults in fitness then. 제가 70살 때도요. 제 이제 이미 성인이 된 아이들을 제압하고 싶어요. 힘으로. Dad's 70 and he still does more push-ups than me. 아빠가 제 70살인데 아직도 나보다 더 푸시업을 더 많이 하죠. You know why? Because I still want to be able to hike the Himalayas when I'm 70. 왜냐면요. 제가 70년이 돼도 히말라야를 등산하고 싶거든요. But if my physical well-being ever became an idol, then it's ruling over me. 하지만 나의 몸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상이 되고 나를 지배한다면은 In other words, if my joy was attached to it, 다시 표현하자면 내 기쁨이 그것에 의지가 된다면 If it dominated my time, 내 시간이 그것을 지배당한다면 If it had higher priority than my wife or my children, 내 아내와 내 아이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Does that make sense? 이해되셨나요? So there's no legalism in this kingdom. 그래서 여기에는 율법주의자가 없습니다. But we've got to recover discernment. 하지만 우리가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돼요. Make sense? 이해하셨죠? Happy? 기쁘시죠? Feel the joy of the surrendered life? 기쁨을 느끼십니까? Okay, let's take a break. 네, 브레이크를 가질게요. So 45. Let's have around 12 minutes break. So be here by 45. 10:45. 10시 45분까지 와 주세요. Ready to keep rolling? 계속 진행할 준비 됐어요? Do I have chocolate on my teeth or my face? 제 no. 이빨에 아니면은 얼굴에 초콜릿 묻었나요? Be a distraction, everyone. Okay, so are we? Does this feel clear, guys? 예,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Okay, that was all a tangent in response to. Something that someone said they wanted to lay down. So, 예, where were we? Right here? 내려놓고 okay. 싶다라고 얘기한 그룹에서 나온 You guys 거예요? Went? You did. Okay, right here. Share with us what one person in your group, something the Lord convicted that you wanted to lay down. Then we're going to end with something we're going to move into, okay? After 예, 그래서, we get through. comes. Yeah. 어제 말씀하신 건데 내가 거룩하나 거룩한 거 아는데 지금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제 내려놓긴 했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도 지으신 거라고 하셨고 너무 높아서 높은 걸 쫓아가다 보면 막 갇히는 거 정지감이 마음으로 좀 미워하거나 그런 거 이런 게 있어요. And so it's more of a question, but you know, yesterday you said that God is holy, and that's why we have to be holy. And talking also about the higher law of love, and so what about the sins that you commit in your heart of not liking someone? And because we know that we have to pursue that higher law, there's guilt in my heart, and I feel condemned because of what's going on in my heart, even though it doesn't show outside. Good question. Everyone understand the question? Yeah. 질문이 다 이해가 됐어요? Well, there's a Bible verse on that, a couple of them, lots. 성경 구절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First of all, there'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감이 없다라는 so 거. So condemnation never comes from Jesus. 그래서 우리가 정죄감이 들 때는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Let me define it real quick. 예, 제가 설명. Condemnation is a wrong interpretation of conviction. 예, 그래서 정죄감은요, 우리 죄에 깨닫는 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It's a shameful response to amazing conviction from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정죄감은 잘못된 그 해석이에요. But the sins of the heart are that's where everything else comes from. 마음의 죄에서 모든 죄가 나오죠, 사실은. What's in here will come out.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For better or worse. 예, 그게 좋든 나쁘든. Love him in here and love comes out. 예, 만약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겠죠. Sins, you know, still in the heart, then it will come out in the actions and words. 예,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러면 그게 우리 행동이나 말에 말투에 나오겠죠. So God has given us a wonderful gift called repentance.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라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One of the greatest gifts he's given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예요. Did Brian Brandt talk about repentance when you got with you guys? Joyful repentance? 예, 그래서 기쁘게 okay.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브라이언 강사가 얘기했나요? So you feel like you kind of have a grasp of that understanding of joyful repentance? 그래서 기쁘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I live by joyful repentance. 예, 저는 기쁜 그 회개 하면서 꼭 이렇게 날마다 살아요. Stuff does go on in my heart. 왜냐면 제 마음에 많은 것이 일어나니까. And the response is to joyfully repent. 그러면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쁘게 회개하는 거예요. No condemnation, no guilt. 예, 죄책감, 정죄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Sweet conviction. 그냥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I should have done that.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I should have thought that.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야지. Should have said that. 아, 그렇게 말하지 말걸. I'm sorry, Jesus. Let's keep rumbling. 예, 예수님 죄송해요. 하지만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It's really that simple. 예, 그렇게 단순해요. We don't get overly swirled.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 없어요. We don't need to beat ourselves up.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매달할 필요 없고요. We want breakthrough. 그냥 우리는 돌파를 원하는 거죠. So joyful repentance keeps leading us forward and leading us forward, and we fall forward, and we get up and run again, and we fall forward. 그래서 기쁜 회개는요, 우리가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냥 일어서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It's not as much about trying to be perfect as it is staying humble and repentant. 그래서 완벽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그냥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Only God is perfect. 하나님만이 완벽하시죠. And in glorification, when we someday are with Him, we also will be perfect. 그리고 우리가 영광된 몸을 입었을 때 그때 그 언젠가는 우리도 완벽해지겠죠. But the joy of this life is every year we fall a little more in love. 하지만 이 생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Every year we look a little bit more like Him. 그리고 매년 매년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Does that make sense?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Okay. 하이하게 잡아놓는 게 맞는 거예요. And so is that pursuing that high law, is that right? The law of love. 사랑의 율법. The highest law that Jesus gives us is love. So 예수님이 주신 그 가장 높은 명령, 계명은 사랑. Love for him and love for for each other. So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거 서로를 사랑하는 거. If we really live that out, then we will prefer God and prefer each other over ourselves. So 우리가 정말 그거를 따라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항상 먼저 생각하게 돼요. And we will lay down our rights then. We call them rights. 그리고 그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겠죠. The right to do whatever we want is destroyed by the higher law of love.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라는 그 권리는 그 높은 계명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Does that remember freedom doesn't really exist except for in slavery?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종살이를 가져온다라고 하죠. Slavery is to that law of love. 예, 그 우리의 종살이는 그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Think about it like this. We bind ourselves to the joy of loving God and loving each other.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묶는 거예요. We shackle ourselves to that with joy. 그래서 기쁨으로 그 사랑의 쇠사슬을 우리가 매는 거예요. Does that make sense? Okay. Okay, if you would hop back in your groups. Go ahead and sit back in your groups that you were in. Jump into chairs and 아까 속한 그 그룹으로 다시 모여 주세요. Kind of circle up a little bit. 다시 원으로 모여 주시고. We'll hear from a few more and then we're going to end with something. 그리고 다른 그룹에서부터 계속 피드백을 듣고 우리가 다른 것 얘기를 하면서 마칠게요. Okay, everybody in a group? Okay, here we go. I want to hear from a few more groups. How about you guys in the back on the couch back there? 예, 저 뒤에 있는 그룹에서부터 피드백을 받을게요. Our discussion was what were the main things the Lord was pressing on us that we were to lay down. That's what we were talking about.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 게 뭐가 있었는지 Yesterday. 어제 여름 Areas of lordship to submit to him. 저 하나님 앞에 주되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So you guys in the back? What I got was trust issues. So I have a hard time trusting people, which leads me to not trust God. So Good. 예, 그래서 really good. 제가 사람을 신뢰를 못해서 yeah. 하나님 신뢰하는 것도 어려워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It's 이제 really 말씀하셨습니다. Good. It's okay. Someone from this group right here. Yeah.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어떤 내 경험에서 이것이 아 좋다고 느꼈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좋다고 느꼈던 것이 가끔은 하나님이 더 놀랍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더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들을 내가 지나는 것 같아요. And so I felt the Lord was telling me to lay down my experiences because from my experience, I think, oh, it's going to happen like this. This is what how it works and all of that. And from that, I have been limiting how God could work in a more creative way. Mm. And so I felt the Lord telling me to lay down my experience and not rely on my experience. It's good. It's really good. How about here in the middle somewhere? Can't tell where all the groups are. 그룹이 이렇게 분간이 잘 안 되는데. For me, it's like the burden of like what Yes.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It's really good. Yes, in the back. For me, it was not really wanting to lay down my right to be like who it is. He really wants to defile me and manifest him and not be pure. Yes. 예, 그래서 내 자신을 계속 이제 묶어두고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 자신을 그냥 안정권 안에만 가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There was a lot of like things. Yeah. Like one of them was laid down vampire diaries, like a show that I watched. And now he's the vampire.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거는 okay. That's so good. TV 쇼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I don't know if Jesus is that sad. I think maybe he's happy. 예수님은 슬퍼하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Remember those moments of embarrassment in eternity? 그 영생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When we compare him to a vampire diary? It's a good choice. You will never regret it. You will never regret it. Come on, do we want to die justifying our little, you know, our little desires, or do we want to go hard after Jesus? 예, 그래서 우리의 열망을 내려놓고 열심히 It's 하나님을 so 쫓아가서 좋겠어요. Good. Something else that really highlighted was like my right to be unhealthy, and like to really exercise and like you know, I'm his servant, so I have to make the best conditions for him. That's really like, my heart, like, has to say. That's so good. Yes. 그리고 내 몸을 그냥 게으르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Thank you for being open. That is awesome. 예, 너무 좋습니다. So good. 예, 너무 좋아요. Okay, someone from this circle right here. Did we get you guys yet? No. We want to surrender our worldviews and like the certain secular music, our future, and like worry about our career. Oh. Should I have known what FOMO was? Am I like behind on that? I don't like that. Okay, fear of missing out. I'm like, YOLO. 아, 내가 거기를 안 가면 내가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라는 really 그런 good. 두려움 그런 것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세속적인 음악에 대한 두려움, 그런 That's 세속적인 음악에 good. 대한 권리. Yeah, so important. How about right here? Yeah, for me, I guess it was like living in captivity because I feel like that's how I've lived my entire life is in like trapped almost because I explain it like this, where it's almost like I'm holding on to like a fence, and the fence is like my fear, my disbelief, my rejection, my pain, my brokenness, and I'm like constantly just like gripping it. Like I feel like over the last couple years I've like maybe loosened a finger and like tried to look at pieces like over here, and so I really just wanted to, just lay down that, like to let go of that, and like let go and just be free. So like freedom is like a huge thing for me. Yes. 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펜스를 붙잡고 네, 그 펜스가 나의 이제 이전에 받았던 수치감, 거절감, 상처들 그거를 계속 제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That's so huge. So good. And just to add to that, just a different perspective me and Maeve were talking about is to lay down our rights of Yeah. 예,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놔야겠다. That's really good. That's right. Super good. How about right here? Last group, I think. 마지막 그룹인 것 같아요. I think just laying down my rights, like when you were talking, you talked about like. Even having kids and stuff, and like I come from a family with like six kids, and I don't want any. So I'm like, because like I've had the whole big family thing, and I love it, and, but I don't want my own kids. But just always telling God, like, no, I'm not gonna have kids, versus like, oh, it's maybe I shouldn't like say, okay, God, I'll follow you anywhere, but I'm not gonna do this. Yes. It's so important. Wow. Yeah, you can do that too if you want, or you can like. Send me to Africa, and that's okay. I mean, like, because he knows your desires. Yes. And he knows what you want, but you have to be open to what he wants as well. Yes. So, mm-hmm. Yeah. That's on his heart. Yes. Knowing that. Yeah. That is so good.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큰 가족에서 왔기 때문에 대가족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큰 가족이 좋지만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라고 이제 했는데 항상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겠지만 이것만은 하지 않겠어요라는 그 마음들을 그 자체를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열망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That was so awesome. Yeah, it's huge. 네, 너무 중요했습니다. I want to just underline something you said because it's so important. 너무 중요해서 몇 가지를 제가 다시 강조하고 God 싶어요. God does know the desires of our heart.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열망들을 소망들을 아세요. But he knows them better than we do. 근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잘 아세요. I always think I know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But when I lay that down, he knows what I actually really really really want. 근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세요. I thought I wanted two kids. 저는 두 명의 아이들을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What would life be like without Valor David? I can't even imagine it. 하지만 저에게 Valor 그 아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What would life be like without Rayma Zoe? I cannot imagine. 그리고 레이마 없이 제 삶이 어떻겠어요? He knew what I wanted more than I know what I wanted. 그래서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더 잘 아시죠. So we really want to trust that he knows the deeper desires desires of our hearts that we're not even aware of. 그래서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들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Because we are overly the product of our society and it has numbed our thinking at times. 왜냐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배우고 들은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사실 Society would tell us children are a burden. 사회에서는 애들 많은 게 짐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Bible would tell us children are a blessing. 하지만 성경에서는 자녀 많은 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해요. Right? So we have to kind of throw off society's definitions and pressures to even understand what God has really put in our heart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들을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를 해야 합니다. That is so good. So powerful.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Okay, this is real guys. I feel we a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following Jesus now.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대화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We mentioned vampires. 뱀파이어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Smoking. 담배 피는 children, 거, 그다음에 자녀. We're talking about real life. That's important. This 예, can't be plastic. 삶에서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We've got to get to the root of the deepest questions in our hearts and come to a revelation.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뿌리 가운데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At the end of the day, it is Jesus or bust.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그 결론에 다다라야 합니다. And it is wild, not in this room. 그래서, but in our generation. 우리 스쿨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How much we defend our rights to do what we want.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얼마나 주장하고 That's why I say when I start writing stuff on the board, you know, everyone's got to lay down their swords because we get upset when people touch our sacred cows.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언급할 때 우리가 막 칼을 들죠. 그래서 이걸 적을 때 칼을 내려놓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So if you have an area of your life that you are like a crusader for,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right 뭐 여러 가지 끝까지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뭔지 like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crusader of this type of entertainment, you know.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라고 꼭 주장하는 것들. And I won't even list them because it's not necessary. 네,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얘기하진 않을게요. But if someone were to come to you and be like, "Hey, I think maybe you are a little too into that."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너 그거 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might, 어려워요. Might be an area to surrender. 그러면 그 부분이 여러분이 혹시 항복해야 되는 부분이 Second 아닐까요? Litmus test of surrender. 예, 그게 여러분이 항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좋은 테스트입니다. If there's an area of our lives 우리 삶에 that first one is offense when people come to us. 그래서 누군가 우리한테 왔는데 상처받고 삐지고 마음이 어려워요. The second one is that we have all kinds of justifiable reason why it's okay. 예,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하기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왜 괜찮은지에 대한 이유와 변명과 정당화하는 게 너무 많아요. You might have an unsurrendered area. 그러면 또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But I think we're all coming to the place where we're hearing that and going, I don't want any unsurrendered areas. 근데 우리는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마음을 둬야죠. Becaus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왜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 죽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And the goal isn't to be a convert. The goal is to be wholehearted. 예, 그래서 우리가 개종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Because anything else ultimately leads to death. 왜냐면 다른 것은 다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Okay. So here's what we're going to do for the last 45 minutes. 자, 마지막 45분 동안 저희가 할 We are going to I feel so encouraged, guys. 자, 저는 너무 많이 지금 격려가 되고 있어요. I feel we are breaking through as a community over what lordship really is. 자, 주제심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체로서 이렇게 돌파를 보고 있는 거죠. And we're making it really practical.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okay? 할 거예요. So now we're going to let Jesus like take the laser precision even a little bit deeper. You okay with that? 예수님이 레이저를 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Are you okay being a little uncomfortable? 조금 불편해도 괜찮으시겠어요? Okay. Are you okay if you get a little bit offended at first? 예, 여러분 처음에 상처를 받아도 좀 괜찮습니까? But there's a real willingness in our hearts, I believe, to respond correctly. 근데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So let's get our joyful repentance on today. 그래서 우리가 기쁜 회개를 할 거예요. And I want to highlight some key entitlements. 예,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들, 권리들. Humanity,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들. 특히 우리 세대 안에 주장하고 있는 것들. And I'm telling you, we become untouchable to the enemy when we have no entitlements.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 원수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Every area of entitlement is a hook that the enemy can have in our lives. 그래서 우리가 그 주장하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 원수가 고리를 걸 수 있어요. When we have no entitlements, he can't touch us. 근데 우리가 권리를 다 내려놓을 때는 right? 원스가 우리에게 고리를 걸 게 없어. Take something away, no big deal. 자, 모르, 뭐 어떤 거를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 그게 큰 상관이 없어요. Life seems a little harder. 삶이 좀 더 뭐 어려워질 수 있어요? Bring it on. 괜찮아요. We lose an area that we has been an area of entertainment for a long time.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본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No big deal. 괜찮아요. 포기할 수 있어요. God asks us to go somewhere that seems hard. 어려운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What a joy. 얼마나 기쁩니까? To choose Him over what we would want to do.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We understand this in the world of relationships.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죠. Let me ask you ladies a question. 여자들에게 Some dude starts pursuing you. 그래서 만약 한 남자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요. And hopefully you're wondering whether he's worth your time. That should be your first thought. 그래서 첫 번째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이 사람이 내가 시간을 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So hopefully he's already passed all the big tests. 그래서 큰 시험은 이미 이제 거쳤어야 됐어요. He's madly in love with Jesus, or he's already a waste of your time.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이 시간을 줄 필요도 없어요. He has a high standard of holiness, or he's a total waste of your time. 예, 거룩함에 대한 그 기준이 높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He would never compromise your integrity by being over physical with you or he's a total waste of time. 예,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면 그것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Any man who compromises your physical space is not worthy of your time. 예,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남자라면 여러분이 시간을 줄 가치도 없습니다. So hopefully he's already passed all those. 자, 그런 시험을 다 통과했어야죠. And then you were to express to him, you know, there's some things that you really would love to do.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이런 게 좋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That you really feel like there's a call on your life. Let's say to adopt children. Let's just use that.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는 나중에 입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라고 나눴어요. Or let's just say even much smaller than that.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That you decide, you know, it'd be, I'd really love to go get ice cream.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요. And you really love ice cream. 그리고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해. But for some reason, that dude just—it's like the wall for him. He's like, no, we just don't do ice cream. 근데 그 남자가 많이 난 우리 아이스크림 안 먹을 거야. We're never gonna get ice cream. 우리는 아이스크림 절대로 먹을 수 없어. And hopefully, at that point, for that girl, be a little bit of a red flag. 그럼 그 순간에 그게 사실은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Like, why is this such a brick wall for you? 왜 이게 그렇게 어려워? Why is it that you want to do all these other things, but when it comes to like one thing that I'd really love to do, it's just like an impasse. For you. 왜 다른 건 다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한 가지는 못 해줘? And as a lady, at that point, you'd sort of question, like, is this dude for real? 그래서 여자로서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남자가 진심일까? Let's just say you have even just the loose standard that you'd love, like, at least once a month to have an epic date night. 근데 여러분이 그냥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달에 한번 데이트하자. And that dude's like, no, we don't really do date nights. 근데 그 남자, 우리 데이트가 무슨 데이트야? You just need to trust that I really like you. 그냥 내가 널 좋아한다는 걸 그냥 믿어주면 안 돼? Hopefully, be like, I don't know, it's a little strange, just a big deal. With a date night. 그럼 데이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The same way. We have all these areas that we say we're not really willing to go with the Lord. 근데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다 하면서 이거는 난 못 해라고 하죠. We hit these walls and we go, I'll do anything but that. 그래서 이런 벽을 치면서 하나님 다른 거는 다 하지만 이거는 안 돼요. And as a woman, you'd know if it's like if there's too many like I'll do anything but that, be like, well then why don't you find another woman? 그래서 여자로서 남자가 다른 건 다 했으니 이거 안 돼라는 게 더 많아지면 여자로서 I won't leave his house. 다른 여자를 만나면 돼. 라고 He doesn't want to drive in a car. 그래서 차도 운전 안 하려고 He's 그러고 afraid of flying. 뭐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서워하고 We are literally going to live in a house and play video games for the rest of our lives. 그럼 한 평생 집에서 비디오 게임만 하고 살 건가요? And you'd sort of think this is probably the end of this relationship. 그러면, hopefully.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는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죠. In the same way as believers, we've sort of built walls around what we will and won't do with the Lord.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벽을 Their 스스로 세웠습니다. Entitlements or rights. 예, 그래서 뭐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Like God, I would do anything but, right? 하나님 제가 다 하겠지만 이것만은 I'll follow you anywhere as long as I still get to live by my family. family. 예, 그러잖아요. 제가 다른 곳에 다 가겠지만 가족 옆에는 살아야 돼요. So what you're saying is you won't follow him anywhere. 그러면은 사실 가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Right? 맞죠. No, I'll do anything as long as it's not, you know, doing this. 하나님, 제가 다 하겠지만 이것만은 말씀하시지 마세요. So what you're saying is you won't do anything. 그럼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And we've got all these areas in our lives.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영역이 너무 많아요. Every one of them is an area where the enemy has access to lie in our lives.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원수가 그 틈을 탈 수 있어요. It's an area where we're not experiencing the fullness of joy that we could be.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영역 가운데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When we're free of entitlements and rights. 그래서 우리의 자격과 우리 권리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때요. We're actually free.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Free from the entanglements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이 묶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And we become that joyful servant. Jesus, wherever you lead, I will follow. 그리고 그때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제가 따라가는 그 기쁜 종이 되겠습니다. Now, if he's not good, then that's that would be foolish of us. 그 주인이 만약에 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따라가는 게. But if he is good, it would be foolish not to follow him. 하지만 그 주인이 선한 분이라면 우리가 안 따라가는 게 어리석은 거죠. Do you not know he's far more committed to your highest calling than you'll ever be?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위탁되어 있고 헌신되어 있는 거 아세요? As if God is if you have a better career in mind than God does.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서 생각하는 직장보다 여러분이 더 좋은 직장을 Man, 생각할 수 있나요? I'm afraid if I put my hands in the creator of the universe who made everything out of the words of his mouth that I'm going to have a lame future.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정말 흙으로 그 손바닥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삶을 들이면 나는 재미없는 삶을 살 거야. Instead, I'm going to put my hands and my life into my own hands with my little brain and my small amount of understanding. 대신 나의 작은 생각, 나의 작은 그 뇌 속에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짊어질 거야. Come on, guys. Lordship is a no-brainer when you really get down to it.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면요, 주제심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Think about it. He's far more committed to leading than you are to following. 여러분이 따르겠다는 그 약속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더 크세요. Man, I don't know if I can really follow like the perfect uncreated God of the universe. What if he takes a wrong turn?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진짜 따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떡해? For real? 진짜예요? Right? He's you know that he's far better and more committed to speaking than we are to listening. So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거 아세요? My confidence is not in my ability to hear. I'm not that impressed with that.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My confidence is in his ability to speak.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So we want to go after removing in prayer in your groups some key entitlements. 그래서 우리가 그룹 안에서 우리의 그 몇 가지 권리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할 거예요. To get more free today.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Are you ready for this? 준비되셨어요? Okay, circle up into a circle. 네, 그래서 여러분 원을 그려 주시고 서로 바라봐 주시고 Let's end a little joyful, a little wild today. These are fun. 우리가 기쁘게 하겠습니다. 와일드하게. Okay, this is big, man. You know what you called all these things at the end of the day? 예, 그래서 여러분 one big nasty word. 예, 그래서 하루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I struggle with this one. We probably all do at different measures.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험하는데요. Control. 예,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No, it's nasty. 예, 통제에 대해서 놓치는 것을 어려워요. At the end of the day, we're fighting with God over who's in control. 근데 정말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은 Guys, just need to wave 통제를 놓고 싶지 않아요. Wave the white surrender flag. I give up. 그냥 I give in. You're in control. 백기를 들면서 항복하세요. So, the first one, first entitlement. Here's what we're going to do is I'm going to name it, give you a paragraph on it. Sentences. So 내가 이제 그 권리를 얘기를 할 거고요. And I'm inviting you to get a little joyful, a little excited in prayer today. 예,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I just think when we have true revelation of what we're doing, we can't help but get a little passionate about it.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열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So after I share on an area, I'm going to give each group like just 3 or 4 minutes to pray together and declare any area where you personally feel convicted to joyfully repent of.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3-4분씩 들여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말로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You don't have to make anything up. Remember, this is just a conversation. 예, 여러분 뭐 꾸며서 그냥 할 이제 가식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I think there are probably a little bit areas in a little bit in all of these areas we might want to deal with.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You good? You got 30 minutes left in you? 예, 30 할 수 있겠어요? Okay. All right. Here we go. First entitlement. 첫 번째. The entitlement to time. 시간에 대한 권리입니다. This entitlement addresses the right to control my circumstances. 예, 그래서 이 entitlement 자격이란 얘기는요, 내가 스스로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To dictate when things happen. 어떤 그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And this entitlement would say they need to happen according to my timetable. 그리고 내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일이 진행돼야 돼라는 권리예요. This entitlement lives convenient Christianity. 예, 그래서 나의 삶이 편안한 것을 확인해가면서 그 시간을 통제하는 거죠. When it's convenient, I will do it. 아, 편하면 내가 원하면 할 거야. And directly is in conflict with the Lord's desire that we would relinquish our right to time. 내 시간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eah, so let's just boil it down. Let's get real practical.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You struggle being late to everything. 만약에 모든 것에 지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You have an entitlement to time. 그럼 시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You want everybody else to operate on your time scale. 그러면 내 시간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야지라고 생각. No, remember we're having a raw conversation. You guys know I love you. 우리가 솔직하게 대화하고 있는 거 맞죠? If you always struggle late, you want everybody else to operate on your time frame.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늦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 시간에 맞춰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At the end of the day, it's the big nasty word none of us like, selfishness. 예, 그게 결국 뭐냐면요, 이기심이에요. And we will never get breakthrough till we call it what it is.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면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깨뜨릴 수 없어요. Until we call something selfishness or sin, it will never actually get breakthrough over. We just defend it.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돌파할 수 없어요. We've always got reasons, always got excuses. 우리는 항상 핑계도 많고 변명이 많기 때문에. How about no more excuses? 이제는 더 이상 핑계를 안 대면 어떨까요? How about we lay down the right to our time? 우리 시간에 대해서 권리를 내려놓는 게 어떨까요? What if Jesus was Lord over our time? 예수님이 우리 시간의 주인이라면 어떨까요? How well we spent time with Him? 예, 예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How much time we spent in these categories over here? 예, 그리고 예수님 우리 시간의 주인이라면 이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How much 드리겠어요? Time we spent with others and how we spent it?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얼마나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You want a big gnarly one for our generation? This? Are you ready for that? You want a hamburger? 준비 되셨어요?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It's actually giving up the right to how much sleep we even have all the 그리고 time.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얼만큼 자고 싶은 것까지도 포기를 해야 합니다. Oh yeah, there we go. It's fighting words, man. Some of you guys want to come here and fight me right now.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 알아요. I'll tell you, you'll win. Yeah. Maybe you don't need 12 hours of sleep every night. 여러분, 사실 12시간 잘 필요는 없습니다. I'm not saying maybe you do. If you have some kind of physical challenge, it's not about a certain number. 여러분, 만약에 육신의 약함이 있으면 12시간 자는 거 이제 필요하겠죠. There's no holy number of hours of sleep. 그래서 그 잠을 얼만큼 자느냐에 대한 거룩한 숫자는 없습니다. But is he Lord?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분 아니에요? Does he set the alarm clock? 하나님이 여러분의 알람 시계를 맞춰 주시는 분 아니에요? Come on, guys. Do you want a hamburger or don't you? 여러분 햄버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Come on, let's not live on dry breadcrumbs. 그냥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지 맙시다. Let's eat steak today.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크를 Okay, so 먹읍시다. In your groups, let's take a couple minutes. I just want you joyfully, passionately. I'm telling you, we can't passively break passivity. Yeah. 예,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수동성을 깰 수 없어요. We can't like fall, you know, in unbelief, break unbelief. 예, 그래서 우리가 불신하면서 불신을 깨뜨릴 수 없죠. Gotta come from the heart. I'm not trying to create emotional response, but be free today.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여러분 회개를 하세요. Religious prayers don't destroy religion. 예,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So take a couple minutes in your group and one at a time, not long. Don't tell us the backstory. Don't go into when you were three. 예, 그래서 세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배경을 얘기하지 말고요. But there's something in your heart over time. Give it to Jesus. Joyfully repent and submit it under His lordship.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기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Okay, go for it. We'll take a couple minutes on this.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A few more here. It's almost fixed on. Just 2 minutes of time. But, God, I repent all the time. broken. Service, picking and choosing whether or not to serve, where and how to serve. What happens when they have to? I recommend all my feelings of selfishness. Comfort, service, and then maybe these last two. Suzanne, for those four, doing well. I would encourage you to agree with each other in prayer too.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동의하셔도 좋습니다. Yeah. One more minute on this one. In New York, really? He copies me. He's trying to be like me. Okay, in your groups, real quick, if you would. 그리고 여러분의 그룹 안에서. Some of you made personal declarations.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포한 게 있어요. But now, just all together as a small group. 이제 다 같이 스몰 그룹으로서. To declare together, we are putting time under the lordship of Jesus.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 So just 10-15 seconds Korean style prayer. 그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Link up together, whatever. Grab shoulders, grab arms. 여러분이 뭐 손을 잡든 아니면 어깨를 잡든. Make a declaration. Just pray. All pray out together. We're putting time under the lordship of Jesus. 그래서 시간을 주님 아래 우리가 내려놓겠다라고 선포하세요. Okay, amen. Amen. 네. Give each other high fives. Love on each other for a moment. Okay, grab your seats. Here comes another hamburger. 예, 여러분 자리를 잡아 주셔서 또 한 가지 드릴게요. I'm telling you, guys, lunch. Lunch is going to taste so much better free of entitlements.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더 Okay, ready for number 2. Here we go. Number 2 is the entitlement to personal comfort. 예. Okay, ready? 안정, Let's define this. 개인의 안정에 대해서. They're all about the flesh, comfort, entitlements. 예, 그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They are things that we desperately want but do not necessarily need. 예, 사실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우리가 this, 원하는 this is 것들. So big, guys. They include types of food.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Entertainment, 내가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는지 goods, 아니면 내가 어떠한 물건들을 좋아하는지 And the key is to identify the confusion between what we need and what we want for comfort and ease.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하고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The son of God never had a house. 자, 하나님의 아들이 집이 없었어요. Come on, the son of God slept out under the stars. 자, 하나님의 아들이 별을 보시면서 사셨어요. The son of God was born in a manger. 하나님의 아들이 Come on,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The son of God's welcoming party were cows and horses and pigs.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해 줬던 존재가 돼지, 말 Son of God was born into poverty. 예, 그래서 빈곤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Come on, the Son of God.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And I don't remember one time where he demanded vegetarian, vegan, or gluten-free. 그래서 한 번도 뭐 채식주의자 아니면은 난 고기 안 먹어. Now, obviously, I'm not talking about real health needs, okay? 예, 그래서 여러분의 때로는 여러분 Those 그런 exist.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But I'm talking about personal preference rules. 하지만 항상 내 개인적인 그 선호도 그 선호하는 I travel a lot more 저는, than I would like to. 예,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행을 합니다. And one of the most embarrassing things to see. 근데 가장 보기가 좀 창피한 게 뭐가 있냐면 is how grown humans treat flight attendants. 예, 그래서 성인들이 승무원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or how they treat the people behind the ticket counter. 아니면 그 티켓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because they didn't get their first class seat when they wanted it. 그래서 원했던 자리가 좌석을 못 받았을 때 so because they didn't get that how they wanted it gives them the right to treat that person like they're no longer a human with dignity and value. 그래서 원했던 대로 안 받으니 보니까 이제 그 승무원이나 그 카운터에 뒤에 있는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죠. One of the most embarrassing things on an outreach. 저 아울리치에서 가장 창피한 것 중 하나는 is when a team won't just eat what's put in front of them. 그 앞에 놓여진 음식에 대해서 난 먹기 싫어하고 안 먹는 거예요. And man, it's like pickle free, mustard free. No, you heard what I said. No mayonnaise on the side. It's embarrassing. 막 주문하는 거죠. 어, 난 마요네즈 싫다 그랬잖아요. 뭐 이제 머스타드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And the poor waitress is no longer treated like a valuable human. 그래서 웨이트레스가 이제는 더 이상 가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But they're now the means to our salad dressing on the side instead of on the salad. 예, 그래서 계속 우리가 원하는 샐러드를 제공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It happens all the time. 항상 그렇게 일이 일어나요. I'm personally of the opinion that if we broke complaining in a generation, 우리 세대 가운데 만약 우리가 불평을 없애잖아요. And entered into gratitude, 그래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we would have revival overnight. 그러면 하룻밤에 저희가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Complaining stinks. 예, 불평이 얼마나 안 좋은지. Say it out loud. Complaining stinks.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불평. Turn the person next to you. Say it. Personalize it. My complaining stinks. 그래서 나의 불평에서 악취가 난다. We gotta laugh about it, but it's real. 예. 나의 불평에서 악취가 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I know your bedroom, your bed might not be the most comfortable. 자, 여러분 침대가 지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What a privilege. 하지만 얼마나 특권입니까? Jesus' bed wasn't very comfortable. 예수님의 침대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You might have more roommates than you're comfortable with.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룸메이트가 있을 수 있어요. What a privilege. You're learning to live out the second commandment.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을 배우고 있는 거죠. It becomes a great joy to surrender our personal comforts. 우리 개인적인 안정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us, 중요합니다. Let's talk about them right now. We're the main areas of comfort that hold us back. And we have 붙잡고 있는 we have rights 안정. To them. In other words, we get a little upset when we don't get them. What are they? 이게 없으면 불평을 해요. 음식, 내가 원하는 sleep? 음식,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잠. What's that? Free time. Free time? Oh man, we hate losing our free time, don't we? Was Jesus Lord of our free time or are we? 우리의 자유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Just asking. 그냥 물어보세요. What else? What's that? Ice cream? Ice cream. That one doesn't count. Ice cream's in the heart of the Lord, so. 아이스크림은 하나님 마음에도 있어요. That goes out of food. What do you say? Krister. Toilets we use. Type of toilets we use? 화장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What else? Entitlements of comfort. Hot showers. Hot showers. 예,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 I'm not gonna lie. I love a hot shower. 예. Yeah, blankets. Okay, how about this one? Here's a funny one. How many of you guys are going to the tropics on your outreach? Like 예. tropical areas? 그래서 열대성 기후로 가시는 분 있어요? A lot of you are not going. Like, is India tropical? Parts of it. So some of you guys are going to cold places, right? Nepal, North India. 추운데로 많이 가시죠. Japan's going to be chilly in the winter. 예, 일본, 중국 다 춥죠. Where else are you guys going? China? Okay, South Africa. It's going to be their middle of their summer. It'll be hot. Okay, so some of you guys are going to hot places. Some of you guys are going to legitimately cold places.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운 지방으로 가고 어떤 where's 사람은 추운 지방으로 가요. Where's the Nepal team? 네팔 팀. Oh, it's no Nepal. Okay, Northeast India. That's going to be a little chilly. 예, okay. 좀 추울 거예요, and 동북인도. China's going to probably be a little chilly. 중국도 and Japan's certainly going to be cold. 예, 일본도 okay. 추울 거고. Look at each other right now and just get it out of your mouth. Just say, it's cold. 예, 그래서 그냥 미리 얘기하세요. Okay. 추울 okay. 거야. Okay. Okay. Okay. All right. You never need to say it again.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 없어요. South Africa, where are you guys? 남아공. Look at each other and just say, it's hot. 어, 더울 거야. 그리고 you never need to say it again now.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It doesn't help to say it. 여러분, 계속 밥 먹기 때문에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Every day they wake up, they're like it's cold.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 추워. It was cold yesterday. 어제도 추웠어요. It doesn't help to say it.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죠. Right? Same with the hot shower, cold shower. Really? 예, 차가운 물로 샤워할 때도. That was miraculous to get me warm this morning. Can't believe it's still cold. 예, 어 어떻게 아직도 물이 차가워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Complaining. Let's end the complaining. 불평. 이제 불평을 좀 그만둡시다. What if we treated discomfort like a badge of honor? 그래서 불편한 거를 오히려 seriously, 우리가 얻는 그 영광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And you like looked at each other and go, bro, for the last 70 days you slept on a mattress where the springs were poking you in the back. We honor you. 그래서 70일 동안 네가 진짜 불편한 침대에서 자서 우리가 너를 너무 존경해. Discomfort was a badge of honor on Jesus. He said,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앞에 놓여진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Think about it, guys. Nails going into his hand. 그래서 손에는 못이. You imagine he's like, it hurts. 그래서 예수님 그 순간 아, 아파. Of course it hurts. 당연히 아프죠. This stinks. 어, 이게 얼마나. Of course it does. 어, 너무 싫어.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wears the cross as a badge of honor. 하지만 앞에 놓여진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이 뭐 ready to surrender discomforts? We gotta blow this out of the water, guys. Blow it out of the water. 완전히 끊어버리고 없애버립시다. From now on, discomfort's a badge of honor. 그래서 이제 불편한 게 오히려 나에게 상장이 될 거야. Cold is a badge of honor. 더위도 추위도 나에게 상장이 될 거야. Kind of crazy food, badge of honor. 맛없는 음식도 나에게 상장이 될 거야. Badge of honor. 어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것도 상장이 됐어. Didn't sleep that great last night. 어 잠을 못 잤어. Badge of honor. 그것도 상장이에요. Roommate snores like a freight train. 아, 룸메이트가 기차처럼. Badge of honor. 코를 걸어야. Come on, guys. 상을 받으셔야 돼요. Gotta walk to the bathroom in the middle of the night, out into the field. 예, 그래서 화장실 가기 위해서 밤중에 밖으로 나가야 돼요. Badge of honor. 그것도 상장. Never gonna do that in heaven. Yeah, only now do we get to do that. 천국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안 해요. Are you with me? 여기에서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Our generation loves to complain. Let's kick complaining in the face. 우리 세대가 불평하는 거를 너무 잘해. 우리가 Let's be known for gratitude. 오히려 감사하는 세대로 알려집시다. Okay, in your groups, go for it. Own it, guys. Personalize it. Let's obliterate this thing.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없애버립시다. You probably do need to stand. It seems only you're too comfortable otherwise. 예, 일어서서 여러분 하세요. 앉아 있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Thank you. Okay, rumble as a whole group and put comfort under the lordship of Jesus. 예,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Family moment, each team. 나의 안정을. Just 20 seconds on that. Just declare it's 나의, under the feet of Jesus. 나의 편안한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선포하세요. Amen. Big amens. Amen. Okay. Okay. We're on fire now. Stay standing. We're on fire now. So just stay standing. We're going to hit two more before lunch. 예, 그래서 우리가 점심으로 흩어지기 전에 quick. 두 가지를 할게요. Okay, this is like we're getting into steak now.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는 듯한. Okay, the third area I think that we're on that we're key and time we're laying down is the entitlement of emotions. 감정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거. This is what it says, but this is how I feel. 나는 이래, 나는 이렇게 느껴. Here it is. Ready for this line? No, this line is killer, guys. 예. This entitlement sees emotion as a legitimate defense against obedience. 예, 그래서 감정이 내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Emotion typically prevents us from repenting of sin because we feel something that makes sin acceptable.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느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야라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킵니다. It says things like I know I am angry right now, but it's because I feel so unloved by you. 나 지금 화내는 거 알아.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 안 해 줘서 그런 거야. 하고 정당화시킵니다. Ready? Emotions are not an excuse for sin. 하지만 감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Just because we feel a certain emotion does not give us the right to sin.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So here it is, guys, the entitlement of emotion. 그래서 감정에 대한 권리. It lives by feelings. 예, 그래서 항상 감정이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Why don't you spend some time with the Lord? 주님이랑 좀 시간을 보내는 거 어때? I don't really feel like it. 아, 별로. Hey, we're gonna role in intercession, and we're going to move angels and demons today in the prayer room. 그래서 우리가 기도실에서 정말 천사와 악마를 이렇게 뒤흔드는 기도를 할 거야. I don't really feel like praying today. 아니야,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Come on. Hey, we're going to go after the lost, man. We're going to go hit the streets. It's going to be amazing.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야. I don't really feel like it today. 아니, 별로 그게 그렇게 하고 별로 dang. 안 느껴져. It puts feelings in the locomotive of the train, like the engine. 그래서 감정이 여러분의 그 기차를 움직이고 있어요. And I'm sorry, but they were always meant to go in the caboose. 근데 여러분의 감정은 사실 객실에 앉아 있어요. Emotions are important. 예, 감정이 중요합니다. But they follow faith. 하지만 감정이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We live by faith, not by feelings.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감정에 이끌림 받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Feelings can lie to us. They can be deceptive. 왜냐면 감정이야 우리에게 속일 수 있어요. When are we going to feel like doing certain things?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게 You think Jesus felt like leaving heaven? 예수님이 천국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감정적으로 kind of 느껴져서 나왔을까요? You think he felt like going to the cross? 십자가에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갔을까요? No, you think he felt like putting on a human body when he was an he's uncreated God?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창조하지 않은 신인데 그 신이 육신의 몸을 입는 게 감정이 이끌려서 했을까요? Imagine God being reduced to an infant who can only cry when it's hungry and he's still God.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서 말도 못 하고 계속 울고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셨는데 Jesus lived by faith in every word that came from his father. 근데 예수님은 감정에 의해 믿음에 이끌려서 사셨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I'm telling you, when we slaughter this one, guys, we are accelerating in Jesus. 우리가 우리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There is so much we just simply don't feel like doing. 왜냐면 너무 많은 경우 우리가 막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We live in a day if you don't feel like being married, you can just get unmarried. 여러분 하루는 나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이혼할 건가요? Right? We live by those emotions. 근데 우리가 너무 그 감정에 이렇게 압도당해서 살고 있어요. What if we live by faith and by the word of the Lord?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떨까요? Come on, there's gonna be days where you don't feel like being on outreach. 그래서 많은 경우 아웃리치 별로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But did God send you into the people there in need to hear about Jesus?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나라로 보내셨나요? I wonder how much living by feelings has held back the growth of the kingdom all over the world. 내 감정 때문에 우리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았습니까? So remember, smile, guys, smile. This is good news.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We're gonna slaughter this way of thinking today.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완전히 깨뜨릴 거예요. Because when we begin to live by faith, then the enemy can't control us with our emotions. 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결정할 때 원수가 더 이상 우리를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 수 없어요. Emotions are amazing, but they should follow faith. 감정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따라가야죠. Okay? 그렇죠? Are you guys ready to do this? 준비되셨나요? You got kind of quiet on that one. I don't know if that was conviction or what it was, but live by faith, not by feelings. 예, 여러분. So every way that feelings are holding you back from total wholehearted obedience.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감정이 막잖아요. And total wholehearted lordship. 그리고 여러분이 주되심 아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막히면 여러분 지금 그것을 다루세요. Alright, go ahead, circle up. This will probably be our last one for time's sake.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룰게요. Amen. Amen. Amen. Hey, guys, as we end, why don't you kind of just like link up together across the room here. Just grab shoulders, grab hands, grab arms, whatever you have to. Just end with a family moment of prayer here. 예,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칠 건데요. 어깨에 손을 잡거나 아니면 손을 잡거나. Am I? I don't know who is. No, I'm not. I'll be in there, but. Okay, link up. You don't have to be in a big circle, but just so everyone's kind of linked up. Yeah, family moment. Just get family. Whatever that looks like. 가족으로서 우리가 같이 한번 원을 그려볼까요? Yes. We're gonna end here, but remember we're having a conversation. We're not really just in a classroom right now. 예, 그래서 우리가 강의실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We'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total lordship.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주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nd I just believe. Let me get everyone's eyes too, so you can see me. Is that? 예, I just, 그래서 여러분 다 눈을 좀 맞춰주세요. Hard for all of you too, but that I really believe this is the Holy Spirit speaking to us, and we've heard His voice.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And that the potential. Remember, I said yesterday. I feel this is a turning point week for you guys as a school. So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로서 여러분이 전환하는 And that the potential of this school is even so much greater than what it's been up to this point.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이 더 큽니다. And I want to tell you that it's going to hinge on your unified surrender to Jesus.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Everybody locking arms together, going, it's lordship or it's nothing. We're doing this. 그래서 주대심 아니고서는 우리는 따라갈 게 없다. Then we're going to walk together in that process.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같이 걷겠다. But let's just be really raw today. 근데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If we are wrestling with any of these areas,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운 게 있다면요. Determine our hearts today. We're getting breakthrough. We're getting victory.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돌파를 볼 것이고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결정하십시오. We're laying down our rights to justify.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겠다는 것을 이제 내리세요. With finger pointing, no more finger pointing. 손가락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만둡시다. Only place the fingers can point is right here now.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okay.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So when we talk about these things, it's not like you're thinking about someone else in the class going, "I sure hope they would hear this." 그래서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You might need a little personal breakthrough if that's your main thought. 여러분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장 돌파가 Let's 필요한 사람이에요. Let's just determine today that every addiction in this community is going to be broken.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중독이 끊어질 거라고 선포합니다. Might take some discipleship, take some time, but let's do it. Let's not give up till it's done.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제자화가 필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let's 우리가 끊을 거예요. Let's just determine that something like pornography is going to have no stronghold in this community. 그리고 포르노가 더 이상 나를 붙잡는 경관들이 아니다라고 선포합시다. Let's just determine together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most radical group of servants you've ever been with before.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과격하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We've laid down our rights to be served, and we're picking up our mantle. To be a servant.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겠다. And that every area of discomfort from this point on is not an excuse to complain. It's a badge of honor. 그래서 불편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불평하도록 하는 핑계가 아니라. I am telling you, everything will change about the culture of this community into whole new levels. 그래서 아주 더 높은 차원의 문화로 우리의 스쿨을 만들어갑니다. We agree together that it is holiness or it's whatever. 예, 그래서 거룩함만을 우리가 추구하겠다. We are going after the holiness that pleases the heart of Jesus.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거룩함을 내가 추구하겠다. And there's something we even think might that we get rid of that might bring more pleasure. We're so happy to do it.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려놓음으로 사람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I would propose that there may even be music on your laptops that need to be deleted. 아니면 여러분의 노트북에 또한 삭제해야 되는 음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I would propose that there might be movies that need deleted. 아니면 삭제해야 되는 영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I would propose there might be video games that need destroyed. 아니면 없애야 되는 비디오 게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I would propose that we would do anything that might bring more pleasure to Jesus. 예수님께 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거라도 내려놓겠다. Not for legalism. 어떤 율법주의가 아니라. Not out of guilt.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Because we're entering into the surrendered life. 근데 우리가 항복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And if we can lock arms on this.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really be a family. 가족으로서 같이 팔짱을 끼고 나간다면 I cannot imagine what God will do with you in these coming months. 자,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한다면 하나님이 못 하실 게 없죠. Are you ready for that? 준비되셨나요? I really believe you are. I feel like I have been as honest with you as I could possibly be and as honest as I ever am with any group. 예, 그래서 모든 스쿨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And I feel we've moved together to these last 2 days. 지난 이틀 동안 같이 돌파를 본 것 같아요. Let's just end our 2 days together. I'm sure you got amazing more days ahead of you with Mr. York teaching. It's going to be amazing. 예, 그래서 저와도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But for these 2 days, let's pray together as a family and declare that the Awaken multicultural community is wholly, joyfully, and fully surrendered to Jesus. Let's do it. Let's just lift our voices on that. 우리가 그 기도를 선포하면서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겠습니다. God, we just wave our white flags of surrender today. 하나님, 주님의 항복의 그 백기를 듭니다. You win. 주님이 이기셨어요. And when you win, we really all win. 그리고 주님이 이길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한 겁니다. Amen. Amen. Amen. All right, guys, 1 second. Okay. 1 sec, guys, before we go to lunch. Can we 흩어지기 전에 잠깐만요. Can we give it up to Andy one more time, guys? So, Andy에게 감사의 표현을 다시 합시다. So amazing. I remember community outreach. 예, 오늘 지역 아울리치 있어요. It's at 12:50. 예, 12시 50분에. You guys are really stressed. I also have an announcement. I want all the girls to stay in the classroom. We're